제가 고개를 숙였다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개 숙였다가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시작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장이 굉장히 미리미리 들어오셨는데 오늘 차가 많이 막힐 겁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이날 이때는 시내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원인이 사실 알겠죠. 그래요. 이사하시느라고 부지런히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음화에서 그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제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제는 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직책이었었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전례를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키기를 하고 또 특히 말하면 미사 차리고 등등 전례를 담당하는 이제 그 집화가 레위 집화였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 소련병의 손주의 손자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진 나라.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나옵니다. 아시리아한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때 이제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입니다. 섞이면서 이제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때는 혼혈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하죠. 저희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배척을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들어보라 우리끼리 그럼 기도하라고 하면 따로 자기들끼리 사마리아인 해서 그리스도인 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명이 내린 곳은 그곳에 있다 하면서 따로 산림을 차립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오늘 그러면 강도를 당해서 죽이게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 여기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본 사제와 레위 사람이 왜 그 사람에게서 도와주지 않고 갔을까? 아무런 동정심이 없거나 혹은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율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다른 동물의 혹은 피를 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론 지금이야 좀 다른 분위기지만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생리기간에는 어떤 그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피 죽은 동물의 시체가 피를 만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제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미사들의 역할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미사들로 가는 종, 예배들로 가는 종. 그러니 이 사람의 피에 손을 대면 자기가 그걸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재 이 상황을 물어놓고 왔을 때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아무런 동정심이 없거나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 굳이 무슨 이사에 찬성하기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똑같은 인간적인 동정심에 대해서 이 사람을 도와줬죠. 단지 사마리아 사람이 조금 더 나았던 부분이라고 표현드리자면 예루살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굉장히 서로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는 사실에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지파의 레위인과 사제가 저질렀던 그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실수. 우리가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이 행위를 우리는 아 왜 그랬을까? 아 그게 더 중요한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잘못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주일학교 애들한테 들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엄마를 도와줘야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 효도하라고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끝나면 과연 더 큰 경제가 지켜질 것일까? 근데 더 큰 경제를 위해서 지금 이 케이스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지. 공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그 레위 사람과 사제는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명제 그 명제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그 순간순간 내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그것을 놓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크게 뭐 적대시하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던 참 괜찮은 사람 보통의 30세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알아보세요. 레위인과 사제가 저질렀었던 이 저도 사실 그런 실수들을 매일 어쩌면 매일 저지르면서 살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로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순간 이제 제껴놓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집중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치자분들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친절하게 생각해요. 오늘말로 부르시오라고 해서 아침에 물어봤을 때 그랬더니 다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럼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세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이사를 가면 아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내 안에서 이웃 그 사람을 내 이웃이었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던 건 옆집에 사는 사람 물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옆집 가까이 있는 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웃이라는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로 알아들어야 되죠. 내가 같이 그렇게 이웃하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 더 이상 나의 이웃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한나라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웃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미신자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일까요? 미신자분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이웃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3주 전에 확장된 뉴스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맞죠? 확장된 뉴스의 가족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것도 내 옆집에 사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날 주어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날 하느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내 스스로가 저 절대적인